눈을 훔치는 넌 나를 훔치는 넌 다이아몬드 주위를 매혹하는 이 몸짓 화려한 걸 모르는 척 외면하듯 너를 훔치고 싶어 반짝 빛이 나는 걸 지나칠 수 없어 널 You want my diamond girl Don't worry no more 아름다운 보석 You want my diamond girl Don't worry no more 조심스러운 girl 이리 와 D-I-A-M-O-N-D girl 내 품 안에 안겨줘 참을 수가 없어 너만 보여 이리 와 You are my diamond girl 만남 속에서 왜 이제야 날 찾아왔어 다이아몬드 수많은 여자 중에서 빛이 나 You're my diamond 모르는 척 외면하듯 너를 느끼고 싶어 지금 이미 늦은 보여